교독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스바에 모이라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같이 참고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방금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그만치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주전 1121년부터 주전 1082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압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압제에서 해방된 때가 바로 오늘 봉독했던 미스바 사건이 있었던 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40년 압제라는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에서 해방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지었죠. 에벤 에셀은 히브리어로는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숨쉬고 또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저 지금까지 사는 뭐 30세, 40세, 50, 60, 70, 80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레셀의 축복이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교회들 위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대지는 에베레셀의 복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축복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또다시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지만은 참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손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손입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 손은 강력한 손으로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 이렇게 신명기 7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기사와 또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의 큰 재앙을 일으키신 손입니다.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어갔죠. 그런데 이 법궤가 간 블레셋의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재앙을 일으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 손이에요. 이역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 수천 키로가 떨어진 그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그 돌아오는 길마다 도와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귀환뿐만 아니라 2차 귀환도 3차 귀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오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참 이 40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복은 회복시켜주시는 복입니다. 회복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4절에 기록된 이 회복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고 도로 찾았고 하는 말은 나찰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돈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복을 주시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모두 도로 찾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벤에셀의 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시는 복입니다. 참으로 좋은 복이죠. 마귀가 사탄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복입니다. 에벤에셀의 복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베델, 길갈, 미스바 등 중요한 믿음의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무엘상 7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리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르라고 하는데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다스렸다. 즉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쉽게 말하면 새끼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생활 구석구석마다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볼 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우리 늘 부른 동산교회 꼭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에벤에셀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째 대지에서 에벤에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그 복을 받느냐? 그 비결을 보니까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우리가 블레셋 40년 압제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참 압제와 억눌림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내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 쾌락이 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남자나 여자를 더 사랑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내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손주나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온전히 먼저 하나님께 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남자들이 특히 담배를 잘 끊지는 못합니다. 담배가 그들이 말하기를 아 담배가 무슨 우상입니까? 내가 그 뭐 담배 앞에 절합니까? 뭐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우면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리고 피우면서 깊이 들어마셔. 그러다가 있는 근심 걱정을 슈 연기와 함께 내뿜습니다. 그 순간 잠시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순간 담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우상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담배를 의지하면서 그냥 속에 있는 깊은 한숨을 담배 연기와 함께 내뿜을 때 그 순간 이 담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담배를 끊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끊지도 않으면서 건져달라고 하면 건져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냐? 이 성경 보게 되면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 끊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8차 등정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서 40일간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상 7장 6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인 그날에 모두가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믿음으로 지키고 부르짖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 찾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볼 때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에스겔 18장 31절에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 물을 기르다가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찔끔찔끔 붓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은 겁니다.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을 붓게 되면은 보이죠? 흐르는 물이 보이고 그 물에 촉촉이 젖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물이 보이듯이 내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블레셋 40년 앞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물을 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 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참 이렇게 부으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고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고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참 내 마음의 물을 쏟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로 찾았고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결론입니다. 에베네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령한 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시온의 큰 돌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볼 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지 않는다. 결코 순식간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십자가로 내몰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위쪽으로 집을 지어나갑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됐어요. 주전과 주후 모든 것이 참 기준이 됐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초석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방금 봉독했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를 쌓아놓고 집을 짓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의 집을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영생을 주는 참 에베네셀의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 느부갓네살 왕이 밤 꿈속에서 큰 금신상을 하나 보았죠.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이 둘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떠 있는 이 공중에 있는 돌이 나타나서 이 금신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껍데기처럼 말이죠.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 큰 우상이 이 조그만 돌 하나가 와서 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분명히 하나죠. 하나의 돌이에요. 한 돌입니다. 분명히 하나였는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우주 열방의 열국들, 악의 세력을 다 박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우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뜨인 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인 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우주 열방에 편만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시편 27편 9절이나 시편 40편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도움이다. 에베네셀이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참 비록 이곳에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도움이 돌이 한번 역사해 보세요. 하늘에서 큰 천둥이 치고 참 우레가 바라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어질어질 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 소리, 천둥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려져서 정신을 차리질 못해 자기네들끼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참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도우미 돌을 세울 때 거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들 푸른 동산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의 즉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강한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를 단번에